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목이 타서 눈을 떴더니 낯익은 천장. 차가운 물을 마시며 기억을 더듬습니다. 다들 어울려서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2차를 가고 그 다음에는 흔히들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 상태.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겠죠. 의사들 말로는 이 필름이 끊기는 것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잠시 마비되는 상태라는데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지만 내가 한 행동들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 결코 유쾌하지는 않겠죠. 그러고 보면 필름이 끊긴다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모두 유쾌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필름뿐만이 아니라 가위손으로 마구 끊겨진 영화의 필름들, 아주 불쾌하죠.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는 끊어진 필름을 애써 연결하면서 송년의식을 치르는 것 같죠. 추기 속에서 끊어진 필름의 조각들을 찾아서 지난 시간 속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마구 가위질된 영화들을 보면서 그 끊긴 필름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보거나, 늪에서 헤엄치기이긴 마찬가지겠지만요.

맥스웰 블루웻. 94년 한 해 동안 저희 현대자동차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새해에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계 구동의 황일선 씨, 친구 창은이와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자, Dumb and Dumber 중에서 지난번에도 띄워드렸죠? Dead Eye Dig의 노래, New Age Girl이었습니다. 자,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았죠? 이 Dumb and Dumber, 직역을 하자면 바보와 더 바보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목처럼 짐 캐리와 제프 다니엘스가 마치 누가 누가 더 바보 짓하나 내기라도 하는 듯이 사람들을 웃기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약간 미국식 유머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약간 감이 떨어지는 감도 있었지만 여하튼 정신없는 영화였습니다. 제프 다니엘스는 여기서 지저분한 얼굴 위로 머리가 흘러내리게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요. 짐 캐리의 경우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머리를 하고 있죠. 마치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정말 이 머리를요, 바가지를 뒤집어 쓴 후에 동그랗게 잘라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그 얼굴, 앞니 빠진 건 기본이고요. 참 아준해 보이는 모습인데 그래도 어딘지 좀 똘망똘망하고 귀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짐 캐리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짐 캐리가 연출해내는 귀엽고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처음 본 것이 에이스 벤츄라에서였죠. 그 슈퍼볼 개막 2주 전에 마이애미 돌핀스 팀의 마스코트인 그 돌고래 백설이가 유괴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뿐인 애완동물 찾아주는 애완탐정 그 짐 캐리가 그때부터 엎치락 뒤치락 일을 벌려나가죠. 그러면서 짐 캐리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논스톱 개그를 펼칩니다. 자, 에이스 벤츄라의 감독인 톰 샤데야크는 짐 캐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빈 윌리엄스와 제리 루이스를 합해서 똑 절반으로 나눈 것 같은 남자다. 만약 여러분이 제리 루이스의 연기를 보시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를 보셨다면 톰 샤디아크 감독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동물들과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누는 것을 보면 이 짐 캐리라는 배우의 내면세계가 어떤지 궁금해지기도 하죠. 자, 에이스 벤츄라 중에서 로버트 존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The Lion Sleeps Tonight. 강서구 화곡 3동의 남소영 씨, 서울 도봉구 쌍문 4동의 강지원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아주 경쾌한 노래죠. The Lion Sleeps Tonight, 로버트 존의 노래 에이스 벤츄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천부적인 재능,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쓰는데 이건 바로 짐 캐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동물과 사람 한꺼번에 정신없게 만들어놨으니 말입니다. 이 영화 에이스 벤츄라는 짐 캐리 덕분에 7,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짐 캐리는 이 에이스 벤츄라 덕분에 순식간에 헐리우드에 별로 떠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짐 캐리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화가 곧이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마스크죠. 그야말로 짐 캐리가 아니라면 누가 이 역을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짐 캐리식의 영화였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를 영상으로 옮긴 거죠.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던 짐 캐리가 우연히 괴력을 지닌 마스크를 입수한 후에 그 마스크를 쓸 때마다 괴력을 발휘하는 슈퍼맨이 되죠. 이 영화 마스크는 조지 루카스의 ILM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수 효과가 무엇보다도 뛰어났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영화에서 짐 캐리 빼놓을 수는 없죠. 녹색 고무 마스크를 쓴 채 보여주는 그 변화무쌍한 얼굴 표정, 다양한 목소리 연기, 참 독창적입니다. 거기다가 동서양의 민속춤까지도 아주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있죠. 그 덕분에 이 마스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에 크게 성공했었는데요. 아주 짐 캐리의 노래 솜씨까지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그 마스크를 쓰고 그 멕시코 춤이든가요? 그 춤을 추는 장면. 자, 하이틀의 장일성 씨 예전에 신청해 주셨죠? 큐반 피트 띄워드립니다. It's party time! Kiss me, baby. I'm the king of the rumba beat. When I play the maracas, I go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Yes, sir, I'm Cuban Pete. I'm the craze of my native street. When I start to dance, everything goes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I am a little foreign. The senoritas, they sing and they swing with their albero. It's very nice. It's a cool. Oh, but I'm fine. And when they dance, they bring a happy ring, the vaquero. Sing it up. From Cuban feet, and that teach you good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You were good, kid. Real good. You love me. you really love me. 이 노래만 들어도 짐 캐리의 그 완전히 앞뒤 좌우로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 몸 동작과 또 입 모양이 생각이 나네요. 중간에 가사가 Somebody Stop Me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말려도 말려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짐 캐리가 불렀죠. 큐반 페이트. 영화 마스크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62년생입니다. 1962년생인데요. 짐 캐리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색소폰 연주자에서 회계사로 전직했던 아버지가 그만 실직하는 바람에 15살에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 뒤에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코미디 클럽인 야기악스의 무대에 섰죠. 그리고 19살에 헐리우드에 입성했는데요. 베테랑 코미디언인 로드니 댄저필드의 투어 멤버로 활약하면서 각종 쇼 프로그램에서 단골 게스트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4년 NBC TV의 코미디인 Dog Factory, 오리 공장에서 주역을 맡으면서 드디어 영화계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뭐 Peggy Sue Got Married, Brand New Girl, The Dirty Harry 5 같은 영화에 이렇게 쭉 출연을 했는데 그다지 큰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In Living Color라는 TV 코미디 시리즈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시리즈가 그를 결정적으로 스타로 만들어졌죠. 짐 캐리는 이 시리즈에서 제임스 스튜어트나 제임스 딘 같은 그 유명 스타들을 흉내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흉내뿐만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코미디 프로에서는 짐 캐리가 만든 캐릭터, 뭐 허스키 보이스의 여자 보디빌더라든지 또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아주 터무니없이 과격한 소방서장, 뭐 이런 독특한 캐릭터들이 계속 코미디 소재로 떠오르기도 했죠. 자, 짐 캐리는 86년에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혼을 했고요. 덤앤더머에서 함께 출연한 로렌 홀리와 지금 아주 뜨거운 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짐 캐리의 출연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스크의 성공에 힘입어서 덤앤더머에서는 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6억 원의 개런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배트맨 3편, 그리고 에이스 벤츄라 속편, 마스크 속편이 기획 중인데요. 덤앤더머의 흥행 성적대로라면 아마 신작에서도 그의 개런티는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병색이 흐르는 제 얼굴빛을 좋아한다고 하신 아주 독특한 분, 경기도 안양 팔동의 희정씨. 저 병색 안 흐르는데. 자, 희정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중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릅니다. Whisper Your Name. I'll find somebody to care. Ask me if I dare to answer who can carry that flame. I just whisper your name. Protects their own dominion. No doubt for them it's true, but I tell them what I really believe. My only worry is protecting you. Nobody should ever be lonely. We'd all find someone to care. Well, ask me if I dare to answer who could carry that flame. Carry that flame, yeah. Carry that flame. I just whisper your name. 서울 성동구 자양이동의 장민영 씨.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이라면 이 곡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청곡은 다른 곡이었지만 가수는 해리 코닉 주니어였어요. 영화 마스크 중에서 Whisper Your Name이었는데요. 엽서 중에 보니까 강릉 교이동에서 이크 씨가 물론 본명 아니시겠죠? 많이 혹시 저처럼 덜렁이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크라고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크 씨가 이 마스크 중에서 한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Whisper Your Name이었어요. 할리우드 코미디들은 우리나라에서 꼭 성공하지는 않죠. 오락 영화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비슷하지만요. 코미디만은 참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웃음이라는 것은요. 참 그 국민적인 성향과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면 터져나오는 부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코미디언들 중에서 국내에 알려진 인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짐 캐리라든지 뭐 로빈 윌리엄스 정도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래도 그나마 이 남자 배우들은 자기 몫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자 배우들은 미국 내에서도 귀한 편입니다. 그 중에 요즘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여자 신인 코미디언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마리사 토메이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93년에 나의 사촌 미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죠. 이 영화에서 마리사 토메이는 삼류 변호사 미니, 조 패스의 애인인 리사 역이었는데요. 집안이 자동차 정비업을 했던 연유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녀는 이런 해박한 자동차 지식으로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비니의 조카를 구해줍니다. 나의 사촌 비니에 출연하기 전에는 실베스타 스텔론과 함께 오스카 등의 영화에 출연했었는데요. 별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의 사촌 비니로 순식간에 스타로 부상하게 된 거죠. 정말 여기서의 그녀의 모습 아주 상쾌하고 상큼하고 또 귀여웠죠. 자, 나의 사촌 비니 중에서 메인 타이틀로 쓰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어. Thank you. 청주 봉영동 현대전자 에너지사업부의 홍혜영 씨, 친구 성미, 은주, 경락 씨 모두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Something's Wrong, 영화 내 사촌 비니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마리사 투메이는 1964년생이에요.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연극 무대에서부터 연기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영화계에 진출한 것은 84년이에요. 그 게리 마샬 감독의 플라밍고 키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화에서 마리사 투메이의 모습, 흔적 찾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참 영화에 많이 출연하긴 했는데요.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실베스타 스텔론과 공유는 오스카도 그녀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나의 사촌 비니로 아주 힘겹게, 어렵게 드디어 헐리우드 스타 군단에 뛰어오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 제작자들과 감독들이 그녀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 스스로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글쎄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 마리사 투메이는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닙니다.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는 아주 톡톡 튀는 귀엽고 신선하고 또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가 내 사촌 비니에 이어서 바로 출연한 영화는 Untamed Heart인데요. 우리나라의 비디오로는 얼토당토하게 Untamed라고만 나왔죠. 시한부 인생인 크리스찬 슬레이터와 엮어가는 아주 애잔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헐리우드의 X세대인 두 주연 배우가 X세대라는 그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투명하고 애잔하고 그리고 좀 느린 그런 얘기를 펼쳐가고 있죠. 자, 영화 첫머리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수잔 베가가 부르는 탐스 다이너. I am sitting in the morning at the diner on the corner. I am waiting at the counter for the man to pour the coffee. And he fills it only halfway. And before I even argue, he is looking out the window at somebody coming in. It is always nice to see you, says the man behind the counter to the woman who has come in. She is shaking her umbrella, and I look the other way as they are kissing their hellos, and I'm pretending not to see them, and instead I pour the milk. I open up the paper, there's a story of an actor who had died while he was drinking. It was no one I had heard of, and I'm turning to the horoscope and looking for the funnies when I'm feeling someone watching me, and so I raise my head. There's a woman on the outside looking inside. Does she see me? No, she does not really see me, 'cause she sees her own reflection, and I'm trying not to notice that she's hitching up her skirt, and while she's straightening her stockings, her hair has gotten wet. Oh, this rain, it will continue through the morning as I'm listening to the bells of the cathedral. I am thinking of your voice and of the midnight picnic once upon a time before the rain began. And I finish up my coffee and it's time to catch the train. (목소리) 남구 주안일동의 권찬미양, 그리고 서울 노원구 월계삼동의 전미선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Untamed Heart 중에서 탐스 다이너, 수잔 베가의 음성이었습니다. 참, 이 Untamed Heart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마리사 투메이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주 슬픈 내용을 정말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호연으로 이제 마리사 투메이는 코미디서부터 러브스토리의 멜로드라마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낼 줄 아는 그런 연기파로 꼽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올 한 해 동안 무려 4편의 영화에 출연 섭외를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론 하워드 감독의 The Paper도 그 중에 한 편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살인사건을 취재하다가 그 사건 속에 경찰계 내부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신문 기자는 그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죠. 보도에를 불타서 특종을 쫓는 이 신문 기자 역은 배트맨의 마이클 키튼이고요. 마리사 토메이는 그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개봉 안 되고 비디오로 곧바로 출시됐지만 이 더 페이퍼는 미국에서는 정계와 재계 또 보도기관 간의 미묘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그렸다고 해서 커다랗게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또 이 마리사 토메이도 여기서 조연으로서의 튼튼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요. 자, 더 페이퍼 중에서 오프닝 타이틀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더 페이퍼의 오프닝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올 가을에 미국에서 개봉돼서 개봉 첫 주만에 1,8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영화 Only You. 자, 이 영화에서 마리사 토메이는 드디어 본격적인 여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50년대식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그동안 제목이 두 번씩이나 바뀌면서 어렵게 촬영을 마친 영화이기도 합니다. Face. 마리사 토메이에게는 사랑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점장이가 가르쳐준 데이먼이라는 남자인데요.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페이스는 데이먼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식 날 이탈리아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친구가 축하 전화를 건 건데요. 그 남자가 전화를 끊으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이 데이먼이라고요. 자, 페이스는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 남자를 찾아서 이태리로 날아갑니다. 이 영화에서 마리사 토메이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함께 공연했는데요. 그런데 하마터면 주연이 되는 행운을 놓칠 뻔했대요. 처음에 그 이 영화의 기획에서 감독인 노만 조이스는 제작자에게 마리사 토메이를 여주인공으로 쓰겠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그러다가 곧 그녀가 아카데미에서 내 사촌 미니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자 회사 측에서 개런티까지 아주 파격적으로 올려주면서 출연시키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는데요. 그러고 보면 행운을 놓칠 뻔했던 것은 마리사 토메이가 아니라 영화사 측인 것 같죠. 마리사 토메이 참 귀여운 모습인데 따져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31살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신세대 배우로 손꼽히면서 지금 활동 중인데요. 화려하지 않은 미모, 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빛나는 개성. 이런 것들이 마리사 토메이의 연기 생활을 오래도록 꿋꿋하게 채워나갈 것 같습니다. 자, Only You에 삽입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들어보죠. Only You. and made this world seem right. Only you can make the darkness bright. Only you and you alone can thrill me like you do and fill my heart with love for only you. Baby, only you can make this change in me. For it's true, you are my destiny. And when you hold my hand, I understand the magic that you do. You, my dream come true, my one and only you.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죠. 나쁜 일도 막 좋게 풀릴 것 같아요. 사실 이 루이 암스트롱은 클럽에서 연주를 할 때 워낙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들 웃겼다고 하네요. 친구 헤라도 아마 이 음성 들으면 기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이주연 학생, 친구 헤라가 아주 힘들어한다고 신나는 곡을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의 걸걸한 음성으로 Only You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세대 코미디언 마리사 토메이와 진 키리의 얘기 들려드렸는데요. 신세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아마도 마포구 상수동의 오예리 양, 또 성동구 구이동의 권미숙 씨 정도면 신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도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림동에서 윤서희 씨가 아마 이 곡 기다리느라고 아주 목이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신청해 주셨죠?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 중에서 Hello Mr. Wolfgang Amadeus Mozart. 오늘은 Shadows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그로그 개봉 일동의 김수진 씨 축하드립니다. 상우 씨는 제일 사랑하는 친구 지연 씨를 위해서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 어떠셨습니까? 아메리칸 지골로 중에서 Shadows Get In Gen, Hello Mr. Wolfgang Amadeus Mozart이었습니다. 자,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광주 서구 진월동의 아주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진보현 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틀 중에 또 아주 이름이 마음에 드는 분이 계세요. 이대근 씨. 굉장히 정열적인 분일 것 같은데 이대근 씨 그래서 그런지 영화도 아주 박력 있는 영화를 음악을 신청하셨네요. 지금 분노의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개봉 중이죠. Blown Away. 타미 리 존스와 제프 브리지스 연기 대결이 아주 치열한데 자, 이 중에서 Return to Me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옥토버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면서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인 함께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Everything I feel for you.